슬퍼서 당신의 편지는 나를 울렸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슬픈 글을 쓰셨나 석양을 가리는 다섯 손가락 당신이 남겨준 사랑의 편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 마음 흔들리나 나성에서 나성에서 당신은 행복하세요 나성에서 나성에서 나만을 생각해줘요 彷徨하는 이 마음에 등대불을 비춰줘. 내 가슴 가득하게 사랑의 물결을 파도처럼 일게 열어주세요. 얼어붙은 이 마음을 녹여주세요. 그대의 깊은 눈동자에 쉬게 해줘. 영원토록 쉬게 해줘. 영원토록 쉬게 해줘. 영원토록 쉬게 해줘. 사연 읽어보고 또 읽다가 나도 모르게 흘려버린 눈물이여. 사랑이란 뜬 구름 같은 것인가 정처 없이 흘러가나. 물어보다 나도 모르게 흘려버린 눈물이여. 아니야 그렇지 않아. 그럴 순 없어. 막 적어온 사연 읽어보고 또 읽다가 나도 모르게 흘려버린 눈물이여. 사랑이란 뜬 구름 같은 것인가 정처 없이 흘러가나. 하늘을 보며 물어보다 나도 모르게 흘려버린 눈물이여. 저 멀리 아주 떠난 곳. 슬슬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오네요. 이 슬픈 친구 흐르나 우리 나의 창가에 외로이 젖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이름 불러보네요. 찾아야죠. 그대를 그리는 순간 나에겐 꿈이 했어요. 강물은 흘러내리네. 꿈은 사라져갔네. 너는 떠나야 하네. 그대는 남아도 되네. 밤은 아무도 몰래 하늘을 접어도 되네. 내 귀는 소리치는 기타 속에 내 눈은 평화로운 비둘기 나는 저 모습 보며 하늘을 펴라 날개여 석을 품에 모습 보며 하늘을 펴라 날개여 석을 품에 사랑하던 순간처럼 사랑 사랑한 네 맘 떠날 때 그 약속을 잊어버렸나 변해버렸나 이토록 애타게 기다려보면 아마도 소식이 올 것만 같아 올 것만 같아 Ah